Can we pray just for a second? 예, 잠깐 기도할게요. I want to ask to pray for one thing. 자,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Let's ask the kingdom of God to come right now.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The kingdom that we've been praying for 2000 years.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I believe this is a prayer that all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every nation, every tongue, every tribe have prayed for past 2000 years.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So I want us to pray that God's kingdom will come on this classroom this morning. 그냥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도한 것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So it's not only our prayer but the prayers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will be accomplished. 전 세계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And not over all the world but also the prayers that have been prayed out for 2000 years. The forefathers who've been praying this. So 우리의 선조들이 이 기도를 했어요. So let's pray like we never prayed just for 1 minute. 그래서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1분 동안. We prayed but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prayed the same prayer. 예,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Let's ask God to come right now. The kingdom of God. 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And as a humble gesture, I just want to ask us to just open our arms like this. 예,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For 1 minute, let's just ask God, the King of Jesus, King Jesus come. 자, 1분 동안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now, Lord God. I pray now, Lord God, 2000 years of prayer. Father God, I pray, Lord Jesus, come now, come now, come now, come. Come, kingdom of God, come. Invade this place, Lord God. I know we've been praying. Father God, 2,000 years prayer of all people, every tongue, every nation, pray this prayer now, Lord God. Come upon this generation now. Come now, Lord God. Come. Come upon her, Lord God, in powerfully, powerfully, Jesus Christ. Come now, Lord Jesus. Come. Lord God, I pray new authority to come upon this young man, Lord God. New authority to come. Oh, Jesus, come.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I want to ask us to pray. Now open your eyes for a second. 예, 그래서 잠시 눈을 떠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제 또 기도할 건데요. I want us to imagine the kingdom of God.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What's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죠? 은지, what's in the kingdom of God? What comes to your mind? 예, glory. 예, 영광이 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when you hea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예, 천사가 떠오르고. How about you? Throne of God. 예, 보좌가 생각이 나고. Beauty. 예, 아름다움이 생각이 나고. Peace. Pit, the light. 뭐 생각나요? Shining 예, light. 여기는 joy. 예, Amen. 기쁨. Joy. 기쁨. Food. 음식. There's good food. 예, 저 아주 맛있는 음식 있을 거예요. What else? 또 뭐가 생각이 나죠? Nations. 예, 열방들이 생각이 나고 Nations. 예, 열방이 민족들이 생각이 나죠. What do you think about? Light. 예, 빛. 황금길. A golden road. A golden street. Golden road. Wealth of heaven come. 예, 하나님의 부가 임할 것 임하죠. Anybody need money for the DTS? DTS. Amen. 예, 재정 필요하신 분들. When kingdom comes, all needs are met.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Anybody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겁니다. In kingdom of God, are there diseases?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Oh, when the kingdom of God comes.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when he comes, all diseases are healed. 예, 치유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질병이 Anybody 없어질 겁니다. Anybody want to be smarter than we are now? 예, 그래서 더 똑똑해지길 원하시는 분. Philip. All wisdom and knowledge. 모든 지식과 지혜가 comes. 임할 겁니다. Literally everything comes. 예,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It's interesting. Jesus taught us to pray. Thy kingdom come. 예, 그래서 하나님 저를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What do you think about when you think about kingdom of God?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예. 뭐가 임할 것 같아요? 뭐가 임할 것 같아요? 뭐가 임하기를 원해요? What do you want? 기쁨. Amen. Joy? Do you think there's joy in heaven? 예,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Are there any sadness in heaven? 하늘에는 슬픔 있을까요? You know, I'm a psychiatrist. 예, 저는 심리학자예요. 아, 정신과. 정신학. 정신과이자. And best way to be happy is to have kingdom of God come upon you. 예, 그래서 기쁨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제일 쉬워요. To see kingdom of God come upon you.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Joy. 예, 기쁨. 기쁨 임할 거예요. 예, yeah, the joy will come. 넘치게 임할 거예요. It's gonna come overflowing. 너무 많아가지고 춤추고 난리 날 거예요. So it's gonna overflow and you will dance and you will be excited. She will go crazy. 예, 아주 미친 듯이 좋아할 거예요. Kingdom of God, 뭘 생각나요? So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the kingdom of God? What do you think about? 어떤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뭘 생각이 나요? 하나님. God. He comes. So I want us to pray again. 예, 그래서 다시 기도할게요. I truly believe one day is like 1,000 years, 1,000 years like one day. 예, 그래서 하루가 천일 같고 천일이 하루 같고. Hundreds of years of history can happen right here. 예, 그래서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역사가 이 하루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Because all we are accessing eternity into our time zone.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대에 영원을 우리가 가져다 오는 거예요. So eternity is very different than our timeline. 그래서 영원은 우리의 시간대와 달라요. So when we access heaven, we could bring it down onto this earth hundreds of years in one minute.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잡았을 때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Young lady, 수천 년 동안 기대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2. You know, in one minute, God could give us grace. That's more than 22 years of your life grace.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1분 동안 하나님 우리가 22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어요. See the new thing God is doing today. 예,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이제 왔죠. 새 것이 되었도다. So today God wants to renew us.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It doesn't matter what happened in the past. 예,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Today God wants to give us the kingdom of God so powerful. 오늘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pray all together again. Okay, we're going to turn on the Wi-Fi to kingdom 네, of God.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켜 놓고 이제 okay.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We're going to connect with the kingdom.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할 거예요. It's a broadband. 예, 그래서 브로드밴드가 있는 것처럼 We're going to download kingdom right now.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when 다운로드 when 할 거예요. Download, you don't have to understand what he's downloading.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무엇을 다운로드 받는 것인지를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돼요. So all you need to do is just receive what God is giving download you. Download into our hearts.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We don't have to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Right? 그렇죠? When something downloads in your computer, you don't understand what's being downloaded. 예, 그래서 다운로드를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모든 것이 어떤 게 뭐가 있는지 when you turn it on, it begins to work.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다시 켰을 때는 다 작동이 되죠. So right now we are going to download the kingdom program right here.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로드 시킬 거예요. But we have to turn on the Wi-Fi. 근데 먼저는 와이파이를 켜셔야죠. 이제 연결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And I believe we can download within 1 minute. 그리고 1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Because kingdom of God is forcefully advancing.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강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so we're going to pray again. This all together with one heart. So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Amen. Amen. Amen. By the way, in kingdom of God there's how many languages?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가 몇 개가 있을까요? English? 영어만 있을까요? No, some people say just Korean.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In the Bible, it says all nations' languages are represented. 하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And so today we're going to do this as if there's no language barrier. 예, 그래서 오늘을 마치 어떠한 언어의 장애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This is not a translation. 그래서 이건 통역이 아닙니다. This is the kingdom of God coming to earth. 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맞죠? Right? This is the beauty of multiple languages. 이게 이제 다양한 언어가 모여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Purpose of translating another language. 그냥 다른 언어를 통역하는 어떤 하나의 기능이 아니에요. It's about bringing the kingdom of God down to this earth.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And this is a big part of it.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Revelation chapter 7 and 7:9 it says, people from every nation. 그래서 계시록에서 7장 9절에 보면 모든 나라에서 every people groups, 모든 종족들이 every tribe,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and every tongues, 그리고 languages. 모든 방언들이 언어들이. So we are going to bring all languages down to this earth as well.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보여줘요.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minute. So we're going to pray for 1 minute. Come with a humble gesture, open our arms to God.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Come now, Lord God. Come, Jesus. Come. Come, Jesus. Come. Now, Lord God, I pray, Lord Jesus, Kingdom of God, download upon this young lady. Download your heart. Download your heart. Come, Lord Jesu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형제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라바라 싱게라바라 산드리게 오 바라바라 시키라바 산드리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주시옵소서.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로가 감사합니다. 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가라바 산드리게 시작하라 산드리게 여러분들라다 고리 여러분라 산드리게 시작하라 산드리게 여러분들라다 오 주님 Now God We pray for your kingdom to come down, Lord God. Oh, we loose your kingdom here. We loose your kingdom. We bind everything that holds us, Lord God.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묶습니다. 모든 것을 묶습니다. 아버지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So Father, I thank you.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I thank you that heaven is right here right now.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And I thank you, your kingdom is in our hearts right now.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셨고. And Father, I thank you that you're giving us new wisdom. 새로운 기쁨을 주셨고. And you're giving us new joy. 새로운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And I thank you, you're giving us a new nation, God.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And I thank you that you're giving us new languages.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new culture, God.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님께 새로운 기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An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are giving this sister and brother new joy.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So Father, I thank you that we are new creations. 하나님 이 시간에 계속 임하여 주시옵소서. So I ask you that you will continue to be present within us. 우리가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주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And so Father, as we share in the next 3 days, I ask you that you will completely change us, Lord. 그리고 이 세계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And Father, I ask you that you will give us the power to change the cultures in this world. 모든 문화가 주님의 나라의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And so Father, I ask that you will give us authority and the power that we will be able to change all the world's culture into your kingdom culture. Amen.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Thank you and I pray in Jesus' name. 아멘. 감사합니다. Amen. Okay, my lecture is done. 이제 그거. 예, 이제 강의 끝났어요. 이제 가셔도 돼요. Can I ask those people who specially would like the joy of the Lord to stand up? Would joy like to? To receive the joy of the Lord. 예, right 하나님의 now.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Everybody. 우리 especially, I believe this fire and fragrance, God's going to anoint us with a special new joy. 예, 그래서 저희 fire and fragrance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으로 이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And let's pray for one another, person in the right and the left. 예, 그래서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Lord, pour out your joy upon this young man and young woman.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right now. Lord God, I pray, Lord God, new joy, new joy, new joy, new joy come upon us, Lord God. Oh, Father God, I pray, Lord God, new joy come. Come, Lord God, this young man, Lord God, you are a man of joy. Man of joy. Man of joy. Man of joy.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쁨 보시고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Lord God.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Lord Jesu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파더 that you have given us joy. 아멘. What is your name? Ashley, can you pray? Oh, sure. God, I ask that you would open up heaven over this room. God, that you would pipeline each person with your joy. God, that it would be joy overflowing.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this joy. Lord, that it is sustains us and it keeps us no matter what we're going through. That your joy is our strength, Lord. So God, we ask that you would break out in this room with joy in Jesus' name. Amen. Amen. Thank you. Thank you. You could have a seat. Yeah, you can scream. 소리 지르셔도 괜찮아요. You can shout. 예, 외치셔도 좋아요. My name is Daniel. Daniel Pack. 예, 제 이름은 다니엘 팩이고요. And what's your name? 예,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Okay, let's do this. I want you to yell out your first name as loud as you possibly can. 예, 그래서 가장 크게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외쳐주세요. Any name here? After the class, you could ask me what your name is.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름이 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Okay, so yell out your name, especially people in the back. 예, 그래서 특히 저 뒤에 있는 분들, 예, 여러분 이름을 그냥 외쳐주세요. It doesn't matter Korean, English doesn't matter. 예, 영어든지 한국말이든지 상관없어요. When I say one, two, three, shout your name, okay?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크게 외쳐주세요. All right, ready? One, two, three. Amen, amen. Okay, now shout the name of the person we are here to worship and to receive.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분의 이름을 같이 외쳐주세요. Just in case you didn't know, it starts with J. 예,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J로 시작합니다. As loud as you possibly can. 여러분이 가장 크게 크게 외쳐주세요. So you go across the Pacific Ocean to the north, to the south, to the east, and the west. 예,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동서남북 다 이제 이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Authority. 여러분 안에 권위가 있습니다. In our lips. 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권위가 있어요. As loud as we possibly can.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The whole campus hears us. 그래서 모든 캠퍼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This name.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외쳐봅시다. As we shout this name.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외쳤을 때. Door of hell. 예, 그래서 우리가 지옥 문을 닫고 prayed, open the gates of heaven, 예, 그래서 애슐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and by this name only. 그리고 오직 이 이름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And as we do that, our hearts are gonna burst.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터져 Okay, on three. One, two, three. How about just the ladies? 예, 이제는 우리 자매님들만. One, two, three. Jesus! Okay. Just the men. One, two, three. Jesus! Okay. Just the Asian-looking people. 예, 동양 사람들만 한번 해봅시다. One, two, three. Okay, all the non-Asian looking people. 예, 동양 사람이 아닌 사람들. One, two, three, louder. One, two, three. Okay, all together. 다 같이. Amen, amen.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Okay, I feel like I'm ready to give a little message. 이제는 이제 강의할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My daughter asked me to do something very special. 예, 그래서 제 딸이 부탁을 했어요. She asked me, "Why are you going to Kona, Hawaii?" 왜 코나 하와이를 가냐고 물어봤어요, 딸이. I said, "I gotta meet this young man and woman in Kona." 그래서 코나에 있는 이 젊은 남녀들을 만나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줬어요. I want to share about the cultures of the world. 그래서 전 세계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And how about how to do justice?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정의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지. And she said, "Can you take a picture for me?" 그래서 그러면 아빠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I'd rather be at home with my three kids and my lovely wife. So I want to take a picture and send this afternoon.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대신 사진을 찍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I want to talk about cross culture and justice. 예, 그래서 넘어서서 문화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What do you see here? 뭐가 보이죠? Toad? Any, 어떤 게 보이세요? Revolutionary people? Do you see anything else? Any 예, visionary? 예, 그래서 비전어리인 사람들 혹시 다른 게 뭐 보이시나요? Thanksgiving turkey. 예, 와. 그래서 터키가 보인다고 칠면조. Who's, how many see a toad, a frog? 예, 개구리 보는 개구리가 사람. 보이는 사람. How many see something else? 다른 게 보이는 사람. Okay,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시죠? Horse. 말이 보이고. Okay, can everybody turn your head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Can you see the horse? 말이 보이세요? Okay, how about this? 보이세요? Oh. Okay. It's the same picture. 예, 똑같은 그림인데. If you look at this way, it looks like a toad.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구리가 보일 수도 있고 말이 보일 수도 있고. Now turn to the person next to you.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죠? Do you see something amazing in that person? 예, 그 사람 안에 뭐 놀라운 게 보이시나요? Yeah, we are going to have the eyes of God.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저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discover something so beautiful in the person next to you.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보기 시작할 겁니다. Close your eyes just for about 15 seconds. 예, 그래서 15초 동안 눈을 한번 감아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Father, I pray for spirit of prophecy to come upon every single person here. 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I pray that they will see the glory and honor and splendor and beauty of every person here.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안에 있는 특별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 pray that they will see the image and likeness of Christ in every single person here.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And wherever they go, in every nation they travel to, they will see the glory and honor of the nations. 예, 그리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 believe you will do this. I thank you in Jesus' name. I pray.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Amen. Amen. Amen. I believe it all depends how we look at people. 예,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Anybody know who said this? 누가 이 인용문을 했는지 아세요?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예,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친 사람들만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Anybody know who said this? 누가 이 말을 한지 아세요? Steve Jobs. Did you say that? Yeah. Oh, I'm sorry. What's your name? Michelle. Rochelle. Steve Jobs. Jobs said this. 예,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어요. I believe we have to be crazy. 예, 저는 우리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 not the type to be a crazy. 제 성격은 원래 이제 이렇게 미쳐가는 I'm a very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Korean American. 굉장히 평범한 재미 교포입니다. And the Korean American men, they're not crazy. 그리고 재미교포 남성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미치진 않았어요. Crazy 하진 않아요. But we're going to change that, right? We're going to change that. 예,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될 거죠. 바뀔 거예요. Job said that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예, 그래서 정말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 And we are crazy people for the Lord.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정말 미친 사람들이죠. In this session, I want to relax. I want to show you some pictures and other things. So, just relax and allow the Holy Spirit to download things to you.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 제가 보여줄 건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This is what I want to do next 3 days. 예, 그래서 다가오는 3일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Introduction. 먼저 소개하고. I want to do culture and identity. 그다음에 문화와 정체성. Culture and nations. 문화와 열방. And fourth, culture and leadership. 문화와 리더십. And culture and end times. 문화와 이제 마지막 때. And culture and any questions. 그다음에 문화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문들. During any session, okay. 근데 anytime. 어떠한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다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Just raise your hand and ask me any questions you like. 예, 그냥 손을 드셔서 이제 어떠한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You know, initially I thought about doing this very academically. 예,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학술적으로 이제 하고 싶었어요. As a professor, I was going to talk about identity development, 6 stages of identity development, cultural development. 예, 그래서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이 되는지 6가지 단계 막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But I felt like. I may do that.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just come and see me. 예, 정말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But I think I'm going to do a little differently. 근데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And third, I want to talk about nations. 근데 세 번째는 열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The callings of each and every nation. 예, 그래서 각 열방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을 얘기하고 싶어요. Most of us I see are from Asian descent.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양권에서 왔어요. Some from Taiwan. 어떤 from 사람은 Japan, 대만, 일본. From China. 그다음에 중국. From Korea. 한국. And from US. 그다음에 미국. And others from New Zealand.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왔고요. Amen. And some are from US, right?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Anybody else from somewhere else?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있나요? 예, 이집트에서 왔고요. 이집트. Yes. Every nation has God's calling.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어요. And they're very unique. 그리고 그 부르심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And second thing about nation I want to talk about every nation has a historical molding.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가 역사적인 어떤 그 모형이 있어요. God molded every nation.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이렇게 빚어가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Egypt has a very special molding from God's hand. 그래서 이집트는 하나님으로 받은 굉장히 특별한 그 손길이 있어요. 그 만지심이 있어요. Korea has 5,000 years of history of God's molding. 한국은 5,000년 동안 하나님이 빚으셨던 그 역사가 있죠. USA 400 years of history. 그리고 미국은 400년의 역사. It's different. 예, 다릅니다. And third thing I want to talk about as I talk about nations, I want to talk about the giftings of nations.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There's a reason why God gave me these eyes.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And God did not give me eyes like His. 예, 그리고 이 형제와 같은 눈을 주시지 않았죠. There's a reason why God gave me face like this.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얼굴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And not face like Ashley. 예, 그리고 애슐리 같은 얼굴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By the way, my wife's name is Ashley. 제 아내 이름이 애슐리입니다. Yeah, there's a uniqueness about every nation that I'm discovering. 예, 각 나라마다 독특함이 있어요. Once you enter into that calling,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into the molding of God, 그 하나님의 빚으심 안으로 들어갈 때, into the giftings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로 들어갈 때, into the anointing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로 들어갈 때, you. Will do far more than you could possibly imagine.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으세요. However, 하지만 if you go outside of that, 하지만 그 밖으로 여러분이 나가실 때, you try to be like somebody else,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할 때, or some other nation,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할 때, then you will have very difficult time. 그럼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And often when you try to live like other people.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내가 살려고 할 때 They end up coming to people like me, psychiatrist. 그러면은 저처럼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So when you discover not only as individual but as a nation.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로서 발견을 했을 때 So I want to talk about that and I want to talk about culture and leadership. 그다음에 문화와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There's uniqueness about leadership. 리더십 안에서도 독특함이 있어요. There are different styles of leadership.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In every culture. 모든 문화마다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요. There's no one leadership that will dominate the entire universe. 예,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 리더십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That's why God created every nation.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나라를 창조하셨죠. And every language. 그리고 각 언어를 창조하셨고. In order to express the heart of God, it requires multiple languages.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가 다 필요해요. It requires many different nations.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He would never create different nations.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창조하셨을 이유가 없죠. And God wants us to walk into that national calling. And history and narrative.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 나라로서의 부르심과 그 역사와 그 콜링 가운데를 들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And especially in leadership, I want to talk about combination leadership. 그리고 또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리더십으로서 이제 혼합된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In this time in history, God is combining different groups of people together.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문화권들을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세요. It's not about Korean leadership. 그래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것만도 아니고. American leadership.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 그 부분 아니고. It's not about young people's leadership. 그래서 젊은이들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It's about combining different leaderships together. 예, 다른 리더십 스타일들을 하나로 혼합시키는 거예요. And when we combine, so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When you combine American and Korean leadership,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과 한국의 리더십 우리가 혼합했을 때, 우리가 미국의 리더십이 오히려 배가 될 수 있어요. And the Korean leadership just enhances. 그리고 한국의 리더십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It's like H2O. 예, 그래서 H2O 같아요. It's like two hydrogens and oxygen coming together. 예, 수소와 산소가 이제 합쳐지는 것처럼. And becoming totally different kind of leadership.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리더십이 태어나는 거죠. If you're with other nations, other ethnic group, other cultures, and you're still the same,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만의 그 문화권만을 고집한다 이런 모습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 같이 있는데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아니에요. So if we are with different cultures and we only want to be in our own cultural leadership, then that's wrong. I wouldn't say wrong, but you won't grow. Yeah, you won't grow.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But when we come together, we will become a different kind of entity. 예, 근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또 다른 우리가 그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It's like becoming water. 예, 마치 물이 되는 것처럼. It's not hydrogen gas and oxygen gas. 예, 그래서 그냥 수소하고 산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드는 거죠. But interestingly, that coming together requires this strong bond.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지기 위해서는 정말 끈끈한 그 묶임이 필요해요. And that's what I call love of Christ.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And then we all become transformed into water.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두가 물이 될 수 있어요. And when water goes anywhere, 그리고 물이 어디를 가든지요, they take the form. The content does not change, but takes the form of their culture.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변하지 않지만 어디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는 바뀌죠. But they will transform that culture.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So I want to talk about leadership from that sense.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혼합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And then I want to talk about end times.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Jesus said to his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시 오신다고. Yes, I'm coming back soon. 예, 내가 돌아올 것이다. Yeah, he said soon. 예, 내가 곧 돌아올 것이다. He said I'm coming back soon. 내가 곧 돌아올 것이다. In fact, he says multiple times the last chapter of the Bible.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And interestingly, he said this 2000 years ago. 근데 재밌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Yeah, he said soon. 근데 곧 What is that soon? 그렇다면 그 곧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죠? And in the kingdom of God, what does soon mean? 하나님 나라에서 곧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뜻하죠? Yeah, one day is like 1,000 years. 자, 하루가 천일과 같다. 천일이 하루 같다. So it's like 2 days passed. 예,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2,000 years in chronological time.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상으로 봤을 때 2,000년은요? But to him, only 2 days passed. 하나님에게는 사실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It's a third day's coming. 예, 이젠 3일이 되고 있습니다. When the third day comes, oh my goodness. 3일이 왔을 때는 완전히. So I want to talk about Jesus returning for His bride.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Why it is different? 왜 그게 다른지, 이전과 왜 다른지? Why this generation is very different than the generation before us? 왜 이 세대가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You are the closest generation to the return of Christ. 예수님이 돌아오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세대입니다. Most of us will see him face to face as he comes back.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But imagine this. 한번 상상해 보세요. The generation that's coming, the emerging generation. 근데 지금 일어서고 있는 세대? Oh, they are far. They will go far beyond we can possibly imagine.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 더 멀리 가게 될 거예요. So I want to talk about the times that we live in. 그래서 now.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또한 얘기하고 싶어요. Why cultures? 왜 문화가? Coming together is so vitally important. 왜 for the 문화가? Church of Christ all over the world.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교회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And why Satan, our enemy? 그리고 사탄 우리의 원수가? Would hate to see this. Different culture groups coming together. 왜 다른 문화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And please, as we go, please ask questions. 그리고 진행하면서 여러분 꼭 원하 Any 이제 questions? 꼭 질문을 yes.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Go for it, Philip. Yeah,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바벨탑을 얘기했을 때 바벨탑으로부터 이제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는데 언어가 생기면서 이제 그 문화들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문화가 각각 다르게 생겨난 것은 사람들이 반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Culture... 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문화가 죄를 통해서 이제 생겨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 understand the heart of that question. 그래서 그 질문의 그 이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어요. By the way, Philip, I really wanted to appreciate your prayer last night. 예,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필립이 해줬던 기도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How many believe God can touch Kim Jong-un, the leader of North Korea? 예, 저 북한의 리더 이제 김정은을 하나님 만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Yeah, I believe God's going to touch him. With the word of the Lord, he's going to be like Josiah.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김종은을 만지실 거고 요시야 왕처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And that's what I'm praying for.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Thanks for the. I believe that we, as individuals, we are sinners.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셨죠. And out of the sinners came sin's culture. 예,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화가 나왔죠. And I believe that God wants to redeem the culture as well.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 또한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In Romans chapter 8, it talks about sons of God being revealed.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날 것이다, 밝혀질 것이다. And all of creation groaning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All of God's creation is groaning.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I believe the culture is groaning for the sons of God to create new culture. 그리고 이제 문화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울부짖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To redeem that culture. 그 문화를 구속시켜 달라고. As God redeemed us as individuals. 자 하나님이 각 개인으로서 우리를 구속시키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한 구속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뿐만 아니 그 전 역사를 구속하기를 원하세요. Do you know that God can redeem time? 하나님이 시간을 또한 구속할 수 있는 God 거 아세요? God can redeem our history. 우리의 역사를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 God can redeem your 22 years of life. 그리고 22년을 또한 구속시킬 more, 수 있는 거? Less. Whatever it is, God can redeem every second.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of your life, 그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구속할 수 있으세요. God can redeem every second of the nation's past.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 구속시킬 수 있으세요. Because he comes from a place where there's eternity is in his heart.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원이 있거든요. 영생이 있거든요. He redeem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속시킵니다. Redeem the American culture into the kingdom culture.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 문화를 이제는 하나 그 하늘의 문화로 천국의 문화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0 years of history of Korean culture.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또한 구속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The cross of Jesus is that powerful.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That's why I believe that today God can give us such joy. 그렇기 Even if 때문에 I was depressed for the 48 years of my life. 내가 48년 동안 우울했어도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And I will be forever transformed. 그리고 제가 영원히 바뀌겠죠. And I don't have to live controlled by the past.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통제함을 받고 살 필요가 없어요. Our experiences is not who we are. 우리의 경험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It's the word of God in us.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And the destiny God has already given to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And let me just say the conclusion of this. 제가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We are going to be free from our own cultures. 우리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것입니다.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In Romans chapter 8 it says 로마서 8장에 보면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And right before that it talks about how the whole creation is groaning 그리고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피조물들이 울부짖고 있다. For the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so they could be free 그래서 자기들 또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So one of the things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be free, completely free from our own cultures.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할 것은 우리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질 것입니다. And then we are going to re-enter into our culture.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의 문화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With the Korean culture in the kingdom of God, I believe there is a Korean culture in the kingdom of God. 예,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국 문화도 있어요. And there's a American culture as well.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는 미국 문화도 있어요. And we want to bring that down onto this earth.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 속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끌어당기고 싶습니다. So we want to be redeemed. 그래서 구속되어서 Well, let me put it this way. We are going to exodus from our own culture. 우리의 문화로부터 먼저 이제 출애굽 되어야 합니다. And we're going to go to the mountain of Sinai. 그리고 나서 시내 산으로 갈 거예요. And we're going to receive the new culture from the king. 그리고 왕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저희가 받을 거예요. And we're going to go as Joshua into Canaan.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And we're going to reconquer Korea.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다시 정복할 거예요. North Korea. 그리고 북한을. And we're going to reconquer America.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재정복할 거예요. All of the West. 모든 서구권을. All of the South. 모든 남부권을. All of the Eastern nations. 모든 동양의 나라들을. 그리고 모든 북방들을. And all the Pacific islands. 그리고 모든 태평양 섬들을. And other islands. 그리고 다른 섬들까지. And one of the largest island too. 그리고 가장 큰 섬 중 하나. New Zealand. 예,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And so, with that mindset.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So I want to do this. I need your help.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I need your help to become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면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Whatever you do, suspend all judgments.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We need to be like blank page now. 이제는 백지처럼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Blank page. 예, 백지처럼. And let's let God write.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Let's let God give us this kingdom culture into our hearts.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나라의 왕국의 문화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도록. Oh, I love this lady's translation. It gives me such freedom to speak. 예, 제가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Let me just introduce myself so that you know where the background that I'm coming from. 예,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싶은데 제 배경을 이제 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I was born in this great nation called South Korea.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And I grew up 9 years of my first 9 years of my life in Korea. 그래서 이제 아홉 살까지 한국에서 자랐어요. In 1973 my parents decided they're going to move to America. 73년도에 이제 부모님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And I thought we're going to Disneyland. 저는 디즈니랜드 가는 줄 알았어요. That's all I saw. 왜냐면 제가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You know, black and white TV back then. We didn't have TV but our neighbor had TV. Whenever we watched TV about America, it was about Disneyland.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는 텔레비전이 없었지만 이웃집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흑백 텔레비전에서 디즈니랜드밖에 못 봤어요. And so second 9 years of my life I received this great American education. 그 다음 9년 동안 제가 미국의 그 교육을 받았어요. In this great state of Ohio. 오하이오 주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Yes, good things do come out of Ohio. 오하이오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And I received, I think, one of the best education you could possibly receive.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교육을 이제 전 받았다고 생각해요. I had a Jewish uncle, Jewish American uncle. 그래서 유대계 이제 미국인 삼촌이 있었어요. And he didn't have any sons. 예,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도 없었고. And so he wanted to raise up, educate his nephews and nieces. 그래서 조카들을 이제 교육하기를 원하셨어요. And so I lived in that Jewish home as I was. Receiving this education. 그래서 유대인이 집에 자라 이제 살면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And I went to one of the best private schools. 그리고 가장 좋은 사립 학교를 갔어요. And received the best, I think, best possible education I could receive in America.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을 이제 전 받았다고 Plus, 생각합니다. Jewish education. 게다가 유대인의 교육도 받았어요. Back then, I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doing all of what my uncle was doing back then, with lighting up all these candles and holidays. But as I look back, I'm beginning to understand what that was about. 왜 삼촌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를 이렇게 키시고 왜 이런 많은 이제 행례를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And then in 83, I went to University of Michigan. 네, 83년도에는 미시간 대학을 갔어요. To fulfill my parents' dream. 부모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Anybody know what that dream is? 그 꿈이 뭔지 아세요? Yes, doctor. 예, 의사가 되는 겁니다. Back then, 90% of the Korean American kids, they were kind of brainwashed to become doctors.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미교포의 90%가 의사가 되도록 you know, 부모님으로부터 세뇌를 당했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강하죠. Yeah. And so I went to University of Michigan and I went to medical school. 그래서 미시간 대학을 가고 의과 대학을 갔습니다. Not because I wanted to, but because I keep hearing my mother's.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서. And in 1992, graduated and went into University of Michigan psychiatry. 그리고 92년도에는 제가 이제 미시간 의과 대학의 그 정신과로 들어갔습니다. And I worked there till 2001. 그리고 2001년도까지 일했어요. And 2001 to 2008, I was in the faculty of University of Michigan. 그래서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이제 미시간 그 교수진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this is what I did, cross-cultural psychiatry. 그래서 다문화 그 심리학? 예, 정신과. 정신과로 들어갔어요. And I was one of the first psychiatrists to really focus on cross-cultural psychiatry. 그리고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처음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예, 공부한 사람입니다. And I was so fascinated by justice of the nations. 근데 그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흥미를 많이 가졌어요. And so I got involved in social justice education. 예,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And I began to create new classes about justice.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강의들을 개설하기 시작했어요. They went beyond American justice system. 그래서 미국의 그 정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정의 시스템까지도. So I began to teach about racism, sexism, and other isms. 그래서 인종차별, 성차별 여러 가지 이제 차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죠. And I began to work with the president of University of Michigan on global scholars programs.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제 그 장학 제도에 대해서 제가 또한 이제 학장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It was around this time that I met Paul. 그 당시쯤에 제가 이제 폴 형제님을 만났어요. Yeah, this was 14 years ago, right? 거의 14년 전이었습니다. Wow, a long time ago. 예, 아주 오래 전이었어요. And while I was, well, while we were doing that, we were doing amazing ministries in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예, 그래서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학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역들을 또한 함께 했었습니다. And we began to travel all around the country. 그리고 미국 전역을 또한 다녔어요. Young people around the country.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began 이제 다 다녔어요. To pray for America's revival. 그래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And we began to pray for Ann Arbor University. That area revival to come upon. 그리고 미시간 대학 그 애나버 주변에도 부흥 일어나기를 저희가 또한 기도했어요. And 2008, God said, "I want you to go around the nations." 그리고 2008년도에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그 온 열방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so 말씀하셨어요. From then, God gave me 7 years.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7년을 주셨어요. And so my family and I right now are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This is what God said. God said. Daniel, I love the world so much. I gave my only begotten son to the world. 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니엘, 내가 너 이 나 전 세계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를 줬다. And he said, I want you to see the nations that I love so much.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열방을 네가 이제 봤으면 좋겠다. And later on, God said, I want you to show your kids the nations.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도 열방을 보여줘. And so I took my kids out of the school.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빼내고 and we stopped going to our church. 그리고 이제 그 다녔던 미국의 교회도 이제 그만두고 we did in US, we stopped. 그리고 미국에서 했던 모든 사역을 멈추고 and I quit my job. 그리고 일도 제가 멈췄어요. By the way, it was a nice 그만, job. 굉장히 좋은 일자리였는데 제가 그만뒀어요. And we left US. 그리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And now we're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And so I just want to show you some pictures, introduce my family. 그래서 제 가족을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This is my family. 제 가족입니다. In 2006, we were right here. 예, 2006년도 여기 코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This is a picture from 2006. 예, 2006년도 사진입니다. Yeah, I want you to be careful what happens here. 예, 여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Because God's going to touch you.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And allow you to do things unimaginable.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제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We didn't know at that time, but now as I look back, 그때는 저희는 몰랐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it was this experience, 이 경험 때문에 여기서 했던 경험 때문에, that God launched us into the nations. 하나님이 저희를 전 세계 가운데 이제 so 파송한 거죠. You,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who have no concern for nations, 열방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who have not yet seen the greatness of nations of the world,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은 몰라도, and the beauty and the glory of every nations,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and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모르실지라도, bring that out. 근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길 okay. 원하세요. Not yet seen that. 여러분이 아직은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You know, late bloomers are the dangerous ones. 예,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이제 만발을 하죠. Yeah,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God is so powerful; He can touch your heart. 하나님 너무나도 강력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항할지라도 He will go into your heart. 하나님은 여러분의 you cannot resist.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실 겁니다. Just be available to Him. 그냥 열려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And the timing.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올 겁니다, 때는. Because when I came here first few weeks, I hated this place. 그래서 제가 도착한 첫 몇 주에는 정말 이 곳이 너무 싫었어요. I'm not an island person. I felt like I felt suffocated here. 저는 섬 사람도 아니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가. Because I told my wife, my kids, let's go back. 그래서 제가 막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우리 돌아가자. And the time to pay for the tuition for this came. 근데 이제 재정을 다 그 완납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We didn't have enough money. 돈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So we were about to be kicked out. 그래서 이제 거의 쫓겨날 뻔했어요. I said, thank God.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 We're leaving. But unfortunately, God gave us all the funds we need. 네, 불행히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공급하셨어요. Lauren Cunningham sold his red truck for $9,000. 로렌이 이제 그 빨간색 트럭을 팔아서 9,000불로 이제 팔았어요. And he said, God told us to give. God told him and his wife Darlene to give us this $9,000 to our family. 그리고 로렌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 달린에게 너희에게 이 9,000불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So 2 days before we're supposed to be kicked out. 그래서 쫓겨나기 이틀 전에. So I was very disappointed.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죠 그때. So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enjoying, it's okay.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재미 없는 분들 괜찮아요? The late bloomers are the dangerous ones. 예, 그래서 가장 늦게 피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Watch what God does. 예,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oh, 한번 지켜보세요. So this is 2006. And ever since that time, we've been traveling around.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nd this is 17 months ago when we left our home, our church, our ministry.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도시와 and my nation. 제 나라를 떠났을 때. My parents. 그리고 제 부모님을 떠났을 때. My job. 제 직업을 직장을 그만뒀을 때, 제 돈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떠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And we went to Korea. This is where the Yanghwajin missionaries cemetery from all over the world came to Korea 1800s.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양화진인데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1800년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무덤이죠. And God told us to honor these people. 그래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사람들을 존중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So I took my kids and my family to honor those who went before us. 그래서 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앞서간 그 사람들에게 This is my son, Christopher.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갔어요. And this is my this is in Israel. 이스라엘입니다. God said, "Go to Israel."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I said, "Go as a family." 가족으로 같이 가라. So we went to Israel.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갔습니다. This is his name is Joseph. 예, 조셉이고요. Christopher. Christopher. Francis. Francis. And my wife Ashley. 제 아내 애슐리입니다. And my son. 제 아들. He loves to make friends all over the world.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친구 사귀는 걸 참 좋아해요. When there's no friends to make, he makes friends with animals. 예, 그리고 친구가 없을 때는 동물과 친구를 This is an Israel desert. He says, "This is the donkey, the son and son and son son son of the donkey that Jesus rode into Jerusalem." 예, 그래서 아들이 말한 건 예수님이 탔던 당나귀의 이제 그 새끼의 새끼의 새끼였다고 이제 아들은 얘기해요. And this is my second son, cool Christopher. 예. 둘째 아들. This is by the Dead Sea.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해였습니다. And this is my daughter. 제 딸이에요. Wherever she goes, she loves to jump around.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Literally, she's 24 hours. She's happy girl. 예,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기뻐하는 딸이에요. 내가 야단을 칠 때도 그냥 웃고 있어요. She said, "Daddy, can you yell at me by smiling?" 예, 아빠 야단 칠 때도 좀 웃으면서 야단 치시면 안 돼요? I said, "How can I yell at my kids by smiling?" 어떻게 웃으면서 내가 She goes, 야단 칠 수 Why not? 그래서 왜 못해요? And so I began to do that.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어요. You know how difficult it is to yell at your kids while smiling?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야단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So even when we're disciplining our kids, we're enjoying ourselves because. 예, 그래서. This girl.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저희는 재밌게 이 딸 때문에 재밌게 훈육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in Kansas City by IHOP. 예, IHOP 옆에 있는 캔자스시티예요. And this is my daughter. 제 딸이고 her friends, 친구들. High school friends, 예, 중학교 친구들입니다. In, this is I believe Iraq. 이라크인 것 같아요. She love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예, 딸은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을 참 She's 좋아합니다. She's begging me to go to Iraq, go to Syria, go to other nations, especially so, Middle East. 이라크, 시리아,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가자고 항상 쫄라요. And this is anybody know what this is? 이거 어딘지 아세요? Yeah, Turkey. 예, 터키입니다. This is her again with her friends. 예, 그래서 친구들과 또 찍은 사진이에요. And when there's no friends, she asks her dad to jump. 예, 그래서 친구들이 없을 때는 아빠와 같이 뛰자고 막 얘기해요. Pretty good, huh? 예, 잘 뛰었죠. And my wife too. 그리고 제 아내 또한 같이 뛰었습니다. You know how difficult it is to have a Korean a woman to jump up and down. 한국인 여성에게 이렇게 뛰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And the background here, this is in a boat. God told us to take a boat to Japan.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일본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And so this is the background you're seeing is Japan.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뒷배경은 일본입니다. And this is my son, young son. 제 아들이에요. 제 막내 아들. Yeah, the Wailing Wall in Israel. 예,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이죠. You know, we went to Israel for several months, and my son,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He said, "Daddy, can you buy that kippah for me?"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저기도 깃발을 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And this is a kippah. 이제 깃발입니다. And I went into the store. It cost me 50 shekels. 그래서 가게 들어왔는데 50 쉐클이 들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Said, Can you wait? 그래서 내가 goes, 아, 좀 no. 기다리면 안 돼라고 했는데 아들이 We 안 된다고. Wear this.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And he wore that and he went to pray at the Wailing Wall.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통곡의 벽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I think God is speaking to this young generation. 하나님이 이 어린 세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전 믿어요. And I think God is causing them to prophesy into the nations.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예언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The sons and daughters shall prophesy.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이제는 예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And this is my two sons praying at the Wailing Wall. 제 두 아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And this is two rabbis. 그리고 두 명의 랍비들이. And this is another young rabbi in training, looking at two Asian boys. 그리고 또 젊은 랍비가 동양 애들이 기도하는 것을 왜 도대체 이 동양 애들이 기도할까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On average, 각 나라에서 이제 it 평균적으로. Depends how long, in Israel, I stayed there 47 days. 이스라엘에서는 47일을 이제 있었고 And recently we went to Australia. We stayed there 3 weeks. 그리고 최근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호주에선 3주 있었어요. And we were planning to stay in South Korea for 2 weeks.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한국에 2주 있을 예정이었는데 But we're there 12 months. 근데 12개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It depends what God says.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Yeah. But I want to stay at least a month in each nation. 근데 각 나라에서 제가 적어도 한 달을 있고 싶어요. And this is what my youngest son wrote. 그래서 제 막내 아들이 적은 내용인데요. And placed it right here. 그래서 벽 사이에 이제 그렸어요. He says, "Dear God, thank you for creating the earth."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So we can be here and worship you.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Help everyone who doesn't know that Jesus died to forgive our sins believe that.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elp everyone to have a greatest life. 그리고 그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Amen. Amen. And he placed it right here. He started to pray for the people of Israel. 침사에 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And do you know, by the way, just a little fact, do you know that in 2,000 years of history, so 2000년의 역사 동안에, past 20 years, more people from Israel are believing in Jesus as their Messiah than 2,000 years of history put together. 예, 그래서 2000년의 역사보다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를 돌아오는 그 기록이 더 큽니다. Do you know what happened when Israel returns to Christ?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를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죠? Yeah, Jesus comes.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So he's praying, "Come, Jesus."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And this is my wonderful wife. 그래서 제 너무나도 좋은 아내입니다. This is why I'd rather be with her than here. 예, 너무 좋아서 차라리 여러분이 아닌 제 가족과 있고 싶은 이유입니다. Guess where this is? 여기 어딘지 아세요? Anybody know? Sea of Galilee? Red Sea? No. 사해? It's one of the most beautiful virgin beach I've ever been to. 제가 가본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입니다. Is that Peter Yang? Yes. It's a beach in North Korea. 북한에 있는 해변입니다. No one's there. It's virgin. 예,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없는 Water 곳입니다. Water is so clean. 물이 너무 깨끗해요. And so Peter Yang and others and next generation young kids 피를 잉 형제님과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we 다음 세대. North Korea to the north, to the south, to the east and the west. 예. And we pray that thy kingdom come. 예, 그래서 동서남북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필립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김정은을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By the way, North Korea 그리고 북한은요. It's one of the greatest gift to the nations. 열방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60년 동안 북한을 보존하고 계세요. Satan meant for evil, God meant for good. 사단이 악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Genesis chapter 50. 예,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죠. Guess where this is? 여기 어딘지 아세요? Yeah, DMZ. 예, DMZ입니다. These are the fierce North Korean soldiers. 예, 그래서 북한의 그 군인들이에요. We said, God, let the joy of the Lord come upon us. 자,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It struck them so powerfully they could not stop laughing. 예,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게 임해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When the glory of God comes, even the non-Christians they experience the glory of God.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아세요? They could not resist the joy of the Lord. 하나님의 기쁨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Even the all the 주체, this self-reliant, this North Korean. Brainwashing. 예, 주체 사상으로 세뇌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은 저항할 수 없어요. No man can stop God from invading.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In the last session, I want to talk about this.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시간에는 How God is invading North Korea right now. 예, 하나님이 북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어요. God is invading not with only. Compassion, but he's invading North Korea with celebration.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만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제함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It's this generation. 예, 그래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Philip. God's looking for people to celebrate in North Korea. 하나님은 북한 안에서 정말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사람들 찾고 God.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And the Bible said. 성경에는요. Paul said this about culture. 바울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the people with the law, become like them. 예, 그래서 사람들이 법이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처럼. 예. 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People without the law, become like them. To the Jews. Go as Jews.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으로 들어가고. To the people without the law, go as the people without the law. 그래서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는 자로. So we wanted to do that in North Korea. 그래서 북한에서도 저희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So we bought this North Korean suits. 그래서 북한의 양복을 샀어요 저희가. And all these North Koreans came to us and. 북한 사람들이. North Koreans. 예, 북한 사람들이 저희가 북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다가와요. 물론 이제 매튜는 사람들이 알아보죠. And this is the 주체 tower. So 주체 탑입니다. And God allowed us to go up there and pray for North Korea. 그래서 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And God said, "Can you see this? It says Torch Trinity." 예, 그래서 Torch Trinity라는. And it's a there's a little torch there. 예, 그 안에 작은 횃불이 있죠. 저 위에는 횃불과 똑같아요. Right before I went to North Korea, somebody gave me this jacket. 그래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이 자켓을 주셨어요. This is a sweatshirt of a Torch Trinity Seminary.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리니티 횃불회관에 있는 그 신학대학에서 받은 옷입니다. So wearing this all around North Korea, saying, "God, bring your torch upon this nation." 제가 이것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횃불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임할 수 있도록. So I pray 주체가 아니라 주님의 tower. So I just prayed that it's not going to be 주체 tower, but God's tower. I believe God's going to do that very soon. 하나님이 정말 조만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I could see the stirring in North Korea. 예, 그 북한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게 보여요. And so with this, I just want to introduce my family and what we're doing as we begin to talk about cultures and justice in the nations. 예, 그래서 문화와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그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기 전에 제 가족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싶었어요. And so at this time I want to take a break. 그리고 지금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Before we take a break, can we just pray a little bit? 예, 그래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저희가 잠깐 기도할까요? I want to pray the same prayer. 똑같은 예 똑같은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Invade my heart.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Invade my heart.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Invade through even my own resistance. 하나님 제가 저항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와 주십시오. Many of us there's unconscious resistance. 우리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게 있어요. Invade into the bones of my body. 하나님 제 몸의 뼛속까지 침입하여 주십시오. Into the unconscious, deepest part of my unconscious level. 그리고 저의 가장 깊은 무의식의 그 수준까지도 주님께서 침입하여 주십시오. So let's just pray one minute and we'll take a break. 그래서 1분 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Father 이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Lord God,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right now, Lord Jesus. I pray now, Lord God, especially touch the unconsciousness of our hearts. Of our spirit, Lord God. Father God, come now, Lord God. Come now, Lord God. Touch even the things that we don't even know about, Lord God. Unconscious, let their freedom come. Freedom come, Lord God. Freedom come. Every captivity. Oh, Lord God, I pray now, Lord God. Oh, we don't know what's in our hearts. But, Lord God, we pray, Lord God, kingdom of God, invade into the hearts, deepest part, remotest part of our hearts, Lord God. I pray now, Lord Jesus, come. Allow these things to happen now, Lord God.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Lord God. Thank you that your kingdom has come, is invading our hearts and the nations.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열방 가운데 침입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Jesus. Even now. 하나님 지금도. I pray especially touch our deepest part of our unconscious level. 하나님 저희 가장 깊은 무의식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Things that we don't even know about.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Let the kingdom of God come into that part.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Thank you, Jesus.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Break time. I'm going to roll through this slides. Okay, just as I said before. Try to bypass your mind as much as possible.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생각을 기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를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Let it go bypass your mind into your heart, into the depths of your heart.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를 이제 지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Into the unconscious part of your mind.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고의 무의식 그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In other words, let God touch us.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도록 하세요. And so it's going to be like roller coaster. Just let's go on a roller coaster ride, okay? 예,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렇게 편하게. I met this man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만났어요. He's one of the chief in a tribes. 어떤 종족의 족장입니다. 이 까먹었네. 이, 와, 마사이. 마사이족이에요. Yeah, Maasai. Maasai tribe. 마사이족이에요. He goes. This is what he said to me. He goes, Daniel.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Daniel. He goes, I believe. That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돌아올 거라는 게 전 믿어요. I asked him why. 왜냐 왜 물어봤죠? He goes, before we used to eat people like you. 왜냐면 그 전에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을 먹었어요. He goes, be happy that you're living now. 지금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And he goes, now God is sending missionaries from Maasai tribe to the nations. 지금은 하나님이 마사이족으로부터 선교사들을 다른 나라로 파송하고 있어요. So he's one of the missionaries that was sent into different African nations. 그래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Missionaries to European nations. 그리고 이제는 유럽 가운데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Yeah, God is real. And so it was a very interesting time that I had with this gentleman. 예,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As I travel, someone asked, you know, what do you do as you travel?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이제 물어봐요. And the answer that I could give you, I don't know exactly what I do. 그래서 확실히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And every time I go to a nation, I ask the Lord, what do we do here?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꼭 물어보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And why am I doing this? Why are we as a family doing this? 왜 저와 제 가족이 이렇게 할까요? My honest answer is just not really the calling of God, and God is doing something amazing all over the world, and I want to see that happen. So, 솔직한 대답으로는 이게 나의 부르심이고 전 세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이제 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That is absolutely true. 맞아요. But I was so bored with American Dream Life.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제가 지겨운 거예요. It was so boring. 너무 재미가 없어요. You work. 일하고. You enjoy a little bit. 그리고 조금 즐기고. You watch a little bit of football game. 그다음 미식축구 보고. A basketball game. 그다음 농구 시합 보고. Eat a lot of potato chips. 그다음에 이제 포테이토 칩 많이 먹고. Go to church. 교회 가요. Do something good there. 그 안에서 좀 선한 일을 하고. Go on a mission trip. 그리고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번 이제 아울리츠 가고 기분 좋아져요. Go back to work. 그리고 다시 일을 합니다. Buy a home. 그리고 집을 사요. Buy a car. 차를 사요. In the end. 그리고 마지막에. I felt like I'm leading my life into a nightmare. 내가 마치 악몽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nd so I got so bored with American life. 그래서 미국의 그런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And so I'm so thankful to YWAM. 그래서 YWAM에게 전 너무 감사해요. He rescued me from this American dream boring life. 예, 그 지겨운 재미없는 American dream으로부터 저를 구출했죠. Because the best of American dream is a nightmare. 왜냐면 이제 우리가 Best of the American dream is a nightmare. 미국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American dream의 가장 최상이 사실은 악몽이에요. Yeah, remember that.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Kingdom dream. 하늘 나라의 꿈 너무 놀랍습니다. So that's why I'm taking my kids out.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열방 가운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And some people ask, "What about money? You don't work." 어떤 사람들은 돈은 일을 안 해요? How do you support yourself? 어떻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세요? The Bible says,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And then what comes after that? 그 다음에 뭐가 오죠? All these things. 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It doesn't mean just money. 예, 돈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들어오죠. It means all things from kingdom comes after you. 예, 그 하늘 나라의 것을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Money wants to follow kingdom seekers. 예, 그래서 돈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돈이 쫓아오는 거예요. Those who seek after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쫓는 사람들. 이 돈이 춤을 추며 따라다니더라고요. Money is following you and it's like dancing as it's coming. Even money wants to be used for the kingdom of God. 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Wealth 싶어 해요. Wealth does not want to be in the hands of evil people. 그리고 돈은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을 원잖아요. Wealth is groaning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그래서 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Gentlemen. 그래서 Gather your wealth. 여러분의 부를 Make as money, as much money as possible.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돈을 이제 버세요. Yeah, the wealth of the nation is waiting for us. 세상의 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wants to be in the hands of God's people.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들어가길 원해요. So that it could be released to bring out the glory and honor of the nations.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돈도 쓰임받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 Lots, ridiculously, radically. 정말 웃을 정도로. Unimaginably more money than you could possibly imagine.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 This generation, I believe that God will release ability to create new wealth. 하나님은 이 세대에게 새로운 부를 창조할 것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How to bring out water out of thin air.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wealth out of the earth.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불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How to bring out wealth out of the water system. 그리고 그 물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불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How to capture the sun's energy. 그리고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 In a cup like this, how to heat up the entire university? 예, 그리고 이 컵 안에 어떻게 이 전 세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지? Into this little cup. 이 작은 컵 안에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지? God's going to give us such creativ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창의력을 주실 거예요. Ability to create wealth. 그래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Praise God. 예, so praise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Gather the wealth of the nations. 세상의 부를 모으세요. And let it be released through your hands. 그리고 프레이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Blessed are the poor.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It doesn't mean 그 말 뜻은요. bring wealth into the nations. 그 불을 세상 가운데 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As long as you don't possess the wealth, God's going to release it to you. 그 불을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소유하겠다라는 마음만 없다면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Let wealth of nations come into your hands. 세상의 부가 이 손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 부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게 희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년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And bring all your friends with you.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또한 함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또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Amen. Bless this man. Now I believe that God wants to see kingdom seekers.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One of the reasons is that God wants to release new wealth.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Yeah, don't the The poster behind that don't limit God. 예, 그 뒤에 있는 포스터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손을 드신 분들 기도하세요. The wealth of the nations will come into the hands of God's people. 열방의 그 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Not only that, but you would be able to create new wealth that's far more than existing wealth.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또한 구하세요. So God is literally teaching us how to bring wealth into the nations.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부가 이제 하나님의 부가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I don't have any money. 저는 돈이 없어요. I don't work. 저는 일하지 않아요. God said this is a season that you're not going to work. 그래서 너가 일하지 않는 시즌에 있다. Later, a few years later, I may go back to work. I don't know what God has planned.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여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I don't even ask. 저는 구하지도 않아요. I think God sees God. Hears our thinking.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듣고 계세요. Even before I ask, God knows what I need. 내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Let me give you an example.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My family after Israel, we went to Korea for to stay there for 2 weeks.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다음에 이스라엘에 저희가 이스라엘 다음에 한국에 2주 동안 있으려고. But God allows to stay there for a year. 근데 하나님이 이제 2개월이 아니 2주가 아니라 1년 동안 있으라고 하셨어요. And God said, I want you to stay here for a few more years. 그리고 몇 년을 더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And travel from Korea to the nations.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해라. And I said, Lord, give me a sign.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I asked for 3 signs.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사인을 구했어요. I said, Lord, if this is what you want, I want you to give me a new Korean smartphone. 예, 그래서 제가 구했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한국에 나온 최신 그 스마트폰을 주세요. And next day. 그 다음 날. I got this brand new Galaxy S3. 이 새로운 갤럭시 S3를 받았어요. And then I asked for second.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을 구했어요. Just imagine this. It was. 한번 상상해 보세요. I heard the Lord speak.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I said, I need confirmation.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확신시켜 주세요. Confirmation because I told Lauren Cunningham, I'm coming. We're coming to Kona.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로렌에게 우리가 코나로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Because I felt like the Lord wants to do something new with Kona and Asian nations.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나와 또한 그 동양의 많은 나라들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And so I wanted real confirmation.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인이 필요했어요. So I asked the Lord, give me new phone. 자 하나님 첫 번째는 새로운 그 스마트폰을 주세요. And this is an unlikely thing to ask for.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별로 구하지 next 않아요. Next day, somebody comes out with a brand new box.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박스를 들고 사람이 왔어요. Daniel, this is for you. 그래서 Daniel, 이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I said, what is it? 근데 뭐예요? It's a phone. 전화기예요. Is it smartphone? 혹시 스마트폰이에요? I think so. 어, 그런 것 같아요. And this is what I got.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And second, 두 번째, sign that I asked for. 제가 Lord, 구한 사인은 stay here for extended period. We cannot hop around different places in Korea. 하나님, 제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있을 거면 제가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I need a home to stay for my kids and for my wife. 하나님, 그래서 저와 제 아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Actually, I prayed one day, a place where my wife can cook. 그래서 제 아내가 요리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라고 구했죠. She never, she didn't cook. 그러면 1년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요리한 and 적이 없거든요. My youngest son had a dream about my his mother cooking in a house. 근데 막내 아들이 이제 어떤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꿈에서. And so a week later somebody calls. 네, 일주일 후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요. Come and see this apartment that we have.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보세요. This is a place where it's good for your family. 그래서 가족에게 좋은 장소인지 한번 보세요. And we went there. It was a perfect place. 네, 너무 완벽한 장소였어요. Is we also there's a condition to apartments that Lord, we have two dogs. 근데 하나님 저희가 개가 두 마리인데 We need a place 있는데? For two dogs to stay and area where they could poop, a large grass area.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제 그 똥을 쌀 수 있는 데를 저희 그 마당이 있는 데를 Seoul, 주세요. You know, there's not a lot of grass in Seoul. 왜냐면 한국에는 잔디밭이 별로 없잖아요. But there was a large grass right it was a first floor apartment right behind it there's a large grass area. 근데 1층 아파트 1층이었고 그 앞에 이제 큰 잔디밭이 있었어요. And the third 네, 세 번째 사인은 Can you guess what it is? 뭔지 아세요? No, yeah, car. 자동차였어요. Lord, it's so hard to transport ourselves through 지하철 all over the place. 하나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The subway system. I said, Lord, I need a car. 하나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Next day, somebody calls.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와요.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그래서 어, 뭐, 요즘 뭐 하세요? It's a person that I met once. 제가 한 번 만난 사람이에요. He goes, Oh, we're going to stay in Korea a little longer than we thought. 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좀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Oh, then you need a new car. 아, 그러면은 자동차가 필요하죠. He goes, How did you know? 어, 어떻게 하셨어요? Oh, we have a car for you. 아, 우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Insurance to cover anybody in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험을 이제 구매했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해도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보험을. Come and see this car whether this is good for your family or not. 그래서 가족에게 맞는 자동차인지 한번 so 와서 확인해 보세요. And it is a car that my daughter was dreaming about. 근데 제가 갔더니 제 딸이 꿈꿨던 그런 자동차였어요. And so God is so amazing.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라운 분이세요. Not only this, 이것뿐만 아니라 people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섯 명이 you know 같이 여행하는 것을 air flights? 그 비행기 표를 끊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Every time God gives me a heart Daniel, I want you to go to this nation. I Daniel. proclaim. So, Daniel, 그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주실 때 저는 이제 선포를 하죠, 취하죠. I tell everybody. So 모든 사람에게 그냥 얘기해요. I'm going to Israel on this date. 저는 이스라엘에 이때 갈 겁니다. And then I pray.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Lord, provide for the fund. 하나님 재정을 공급해 주세요. And three days before. 그리고 3일 전에 The day I'm supposed to leave. 내가 떠나야 되는 3일 전에 Then two days. 그 다음에 Lord, 이틀 전에 where's my flight ticket? 하나님 제 비행기표가 어디 있나요? Then night before somebody calls. 그 다음에 그 전날 밤 Are you going 전화가 to 와요 어, 어디 가세요? Yes, I'm going to Israel. 네, 저 이스라엘 갑니다 Did you buy your flight ticket? 어, 비행기표 샀어요? Oh, no, not yet. 어, 아니, 아직이요 Oh, that's good. 어, 잘 됐어요 yeah, Tell me your bank number. 은행 계좌 얘기해 주실래요? I said, why? 어, 왜요? God told me to send you some money.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I don't have a bank number. 어, 저 은행 구좌 없는데요. Korean bank number. 한국 은행 구좌 없는데요. Okay, then find somebody's bank number. 그럼 다른 사람 은행 구좌 찾아서. So I got my sister-in-law's bank number. 예, 그래서 5 minutes later. 이제 친척의 그 은행 구좌를 얻어서 이제 5분 후에. I don't know how I don't know how she knew how much we needed.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 그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And this happens so many times.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So God provides for every need that we have.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And don't doubt.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He will come through. 그렇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Because he loves the nations so much, he wants to see his people go to those nations. 하나님은 그 열방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방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And so past few, it's not just one time or twice. It's like every single day God is doing this. 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역사하세요. One day, our kids were asking for iPad. 하루는 제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And Lord told me in my heart that I want you to provide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to your kids.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아이들에게 정말 최첨단의 그 기술을 제공해라. Because your kids are going to rule over this technology. 왜냐면 너희 아이들이 이 모든 기술을 이제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Way beyond I can possibly imagine.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수준의 것을 다스릴 것이다. In one day, three computers came in. 하루에 세 개의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Two iPads. 아이패드 두 개. And one brand new computer. 그리고 이제 컴퓨터 새 거 하나. And the Lord said. Give the first iPad to your youngest son.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아이패드를 막내 아들에게 주고. And second iPad to your wife. 그다음 두 번째 아이패드는 아내에게. And your computer for yourself. 그리고 컴퓨터는 너가 가져라. And it's amazing how God provides for the things that He wants to do.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So dream big. 그래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And God asked people that, what about your children? What about the education?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의 교육은? When Lord said go into the nation, he said I want you to make the world a playground for your kids.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열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열방이 너희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되게 이제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And I was thinking about that.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죠. I thought it would be much better than this playground in my neighborhood. 아,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터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And I thought, what about class? What about classes and education? Lord said 근데 교실과 하나님 교육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열방이 그들의 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열방 가운데로 데려가는데 그 열방이 이제는 그들의 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학과 심리학과 지리학 그 다음에 언어, 역사 그 다음에 1대1 예, Not through textbook, 어떤 교재가 아니라 1대1로 예, 그래서 30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일어난 그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얼굴을 맞대고 It's 배우고 있죠. Living textbook.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Face to face. 예, 얼굴을 맞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교육을 하셨어요. So he said, Let's do this for your kids. 그래서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And what about your wife? 그 다음에 아내는 My wife is happiest woman in the world. 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Number one, because she's not cooking. 첫 번째는 요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She doesn't have to take care of the home. 그다음에 집 청소 안 해도 되니까. She told my wife, the nations are your home.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열방이 너의 집이다. God will provide home in every nation.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집을 제공할 것이다. So wherever we go, we call that my home.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가 내 집이야라고 When 저는 얘기하죠. When I go to China, I say I'm Chinese.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갈 때는 난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나의 나라야. This is my father's nation. 이게 우리 아버지 나라야. When I go to Uganda, I say Uganda, this is my people. 그래서 제가 우간다를 갈 때는 우간다가 내 아이 사람들이다. 이게 나의 나라다. Your people are my people.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God is my God.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And every nation I go, I claim it for Jesus.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취합니다. Because it's Father's nation.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And my wife. Amazing things God is doing with my wife.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Because she's not worried about all this housework and 집안일이나 아니면 애들 돌보는거나 아니면 뭐 정원 가꾸는 거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She's able to focus on God. 이제는 24시간 내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And amazing things God is revealing to my wife.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Your time has come. 여러분의 때가 왔습니다. All over the world, God is raising up young women.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젊은 여성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Men. 남성분들. Those who bless women will shall be blessed. 그래서 여성분들을 축복하는 남성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Those who honor women shall be honored. 그리고 여성들을 존중하는 그 남자들이 존중을 받을 것이에요. Not in the way our past cultures have honored women. 우리 이전의 문화가 여자를 존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 너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It's like Adam seeing Eve for the first time.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 모습. Flesh of my flesh. 예,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God is restoring Garden of Eden now.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Garden of Eden literally. 에덴 동산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세요. God is revealing things to women around the world.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밝혀주고 계세요. And giving such authority. 그리고 정말 많은 권위를 주고 계십니다. A new leadership. 새로운 리더십을 주고 있어요. As God finished work of His creation,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끝냈을 때, completing the work of creation by creating who? 누구를 창조함으로 그 모든 창조가 끝났죠? Eve, a woman. 예, 그 여성 하와를 창조하신 걸로 끝났죠. God is finishing the history of the world. 하나님이 그 전 세계 역사를 끝내시는데, by doing what? 어떻게 함으로써 끝내고 계시죠? Finally, 드디어 raising up women. 여성들을 일으키심으로 역사를 끝내고 계십니다. This is going to be so fresh and new that our men are going to be shocked. 이게 너무나도 새롭고 신선해서 우리 남성분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This is something new God is doing all over the world.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하신 일입니다. That's why we have to break away, be free from our cultural orientat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Best of human sinful culture. 사람이 가졌던 가장 죄악된 문화 cannot raise up women. 그 문화 안에서는 여성들을 일으킬 수 없어요. For 6,000 years. Satan has oppressed women all over the world. 6000년 동안 사단은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을 억압했어요. But no more.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The daughters of Eve are rising. 하와의 딸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 I mentioned this because I'm seeing the literally seeing this through my wife.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Whenever my wife speaks these days, I bring up my note and start writing. 제 아내가 말할 때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필기를 막 합니다. Because God is speaking word of the Lord through my wife.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를 통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God is unveiling the word of God in the scripture through my wife.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를 저희 아내를 통해서 밝혀 주고 계세요. Eve's daughter can reveal the word of the Lord. 자, 하와의 딸들만이 조명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세요. So the world needs you now.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은지, Korea needs you. 예, 그래서 은지, 한국이 지금 은지를 필요로 합니다. Your presence are going to raise up a new generation. 임재가 그 땅을 변화시킬 겁니다. Amen. And so what about my wife? She's having the greatest tim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 And as I see my wife rising. 그리고 제 아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breaking all my prejudices. 그리고 저희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I am being raised up as king. 저 또한 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My wife is making a king. 제 아내가 저를 왕으로 만들고 있어요. I was a good slave. 저는 아주 좋은 종이었어요. I was a good servant. 저는 좋은 섬기는 자였어요. I knew what to do when people told me what to do.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따라했어요. I knew what to do when God said do this.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저는 순종하는 걸 잘했어요. Now God says rise up as king.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너가 왕으로 일어날 때다. And the only person who could help me do this was my wife.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 아내였죠. My wife rising to her rightful position. 제 아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올라갔으므로. To this consummation of creation. 예, 그래서 이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As you know, when Adam was created, God said it wa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What did he do? 그래서 뭘 하셨죠? 하나님 아담에게 뭘 했을까요? He put him into deep sleep.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한 다음에 and brought new life out of him.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끄집어내셨어요. It was Eve. 그리고 그게 바로 하와였습니다. It was the masterpiece of creation. 그게 창조물의 완성이었죠. Then he said it is very good. 그리고 나서 아주 보기에 좋았다. God wants to see the history as something very good now.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 역사 가운데 정말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Human history is very good is when the daughters of Eve rise to their rightful positions. 그리고 인류 역사가 하나님 눈에 가장 보기 좋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와의 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And so my wife rising caused her husband to become a king.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일어섬으로 남편인 제가 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The only prayer my wife prays for me is this one prayer.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하는 유일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She prays, Lord, help Daniel to become just like Jesus. So 주님, 다니엘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Help him to have authority of Jesus from heaven and earth. 자, 하늘과 땅의 그 권위를 예수님이 가진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Help him to rule over all nations.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Just like Jesus.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It's a scary prayer.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She wants a husband just like Jesus. 예수님 같은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Because she wants to be ruled by Jesus. 왜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싶기 때문에 악한 저처럼 악한 남자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남성주의 우월주의자적인 그런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싶은 거죠. So her rising is causing me to enter into the kingship of Jesus. 그래서 아내가 일어섬으로써 이제는 제가 so 왕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this 거예요. This is not about men and women oppression. 이게 바로 남녀의 뭐 억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it's 게 아니에요. It's not about feminism. 그리고 이게 어떤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it's 아니에요. It's about ladies rising to their rightful position in their history. 예, 그래 이제는 여성들이 그들이 마땅히 올라서야 하는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들이 축복함으로써 as we love them, 우리가 그들을 as we 사랑함으로써 them, 우리가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into their rightful position,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 then 앉음으로써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We become kings. 우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Yeah, literally we become kings. 그때 no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I call you friends now. 예수님 우리를 이제 친구로 부르시고 계시죠. You are my son. 그리고 하나님이 you are my daughter.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He says, now you are the king of this nation.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했을 때는 이제는 너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Rule. 그리고 나서는 온 전 세계를 다스려라, so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 가족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So don't be afraid as you enter into the nations. 그래서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를 들어갈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장 삶에서 좋은 모험이 될 것입니다. Uniquely through you.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독특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Don't compare yourself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이제는 비교하지 마세요. God created her just the way she is because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어요. She wants to do exactly what how she how God created her.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God created her differently than some of us.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르게 창조하셨죠. So don't compare with other groups of people.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Okay. Why did God create you? Why did God create nations?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열방을 왜 창조하셨는지. This is me 40 years ago. 40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Right before I left for United States. 예,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귀엽죠? And this is my mother. 예, 제 어머니입니다. 40 years later, she's 76 now. 예, 지금 40년 후에 78세이십니다. And now, as I was growing up in America, I want to just quickly go through this because I think this is relevant for some of us here. 예, 제가 빨리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she's 싶어요. She's gonna speak very fast now. 제가 굉장히 빨리 얘기할 거예요. When I was a third grade, when I went into a third grade, American education system, American school. 예, 그래서 제가 미국 학교에 3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My white American friends 제 백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Can you see through those eyes? 그 조그만 눈으로 볼 수 있어? And they touched my hair. 그러면서 머리를 막 만져봐요. Yeah, I can see through these eyes. 아, 그래, 나도 볼 수 있어. They've seen Asian.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동양 사람을 Back 봤기 때문에요. There's not many Asians in America. 그 당시에는 아시안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오하이오 주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But for some reason, I had this pride about Korea.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White American friends, you know, 제 백인 친구들한테. I'm so sad that you can't eat kimchi. 너가 김치 못 먹어서 참 슬프다. What is kimchi? I said, kimchi. 김치가 so 뭐야? 김치 정말 맛있어. Hotdog, hamburger, nothing compares to kimchi. 핫도그 햄버거도 비교가 안 돼. 김치 너무 맛있어. It touches every part of your mouth. 그 입에 있는 모든 It touches every taste buds. 그 모든 그 혀의 그 느낌들을 가져다 줘. He goes, what is that? So I brought it to my home. 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Made a nice Korean ramen. 그래서 한국 라면 끓여줬어요. 그다음 김치 꺼냈어요. Especially my two friends. 그리고 제 친한 친구 두 명. They start eating 라면에 김치. 라면을 김치 막 먹기 시작해요. One friend goes, ah! 어떤 친구는 아! Start running and screaming and 막 water, 뛰면서 water, 막 water. 예, 막 물 달라고 다른 친구는 This is so good. 진짜 맛있다. So good. He goes, after he finished, he goes, can I take some home? 그래서 집에 좀 가져가도 돼? Yeah, next day I went to his home. 그 다음 날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He's sitting around watching TV eating kimchi. 근데 친구가 텔레비전 앞에서 막 김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I love kimchi. 김치 너무 좋아. And back then I said I told my friends in Korea, you know, older you become, more respect they receive.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국에서는 더 많은 존경과 공경을 받아. More gray hair that you have, more honor you receive. 흰 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아. They go, in America, older you get, you get placed in an old home. 근데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 노인의 집으로 이제 쫓겨난다라고 얘기해요. And I said, you know, Koreans, we have this thing called 의리. 나 한국에서는 의리가 있죠. This relationship, this deep relationship.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When I was young, this is what I was taught.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의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I think I was trying to find my identity. 그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Find something good about who I am.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좋은 것을 찾고 싶어서. Why do you look like that? 왜냐면 미국에 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And they had no idea where Korea was, who Koreans are. 그래서 Japanese, 한국이 Chinese. 어디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과 뭐가 다른지. And I think that caused me to find, okay, what am I? Who am I? 근데 그렇게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The society is telling me I'm different. 왜냐면 사회에서는 너는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o I asked my parents, what's so good about Koreans?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한국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좋아요? And so many of those, what's so good about Koreans?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가 이렇게 좋아요라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한국은 5,000년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동일 민족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1,000번 이상 침략을 받았는데 고통을 잘 참는다. 그 거의 5년마다 침략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It means the people of suffering. 예, 그래서 고통을 당한 그런 거를 뜻하죠. 그다음에 정이 있는 나라.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is. People of deep relationship. 예, 정말 그 깊은 우정을 나누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그룹이 된다. And then they'll give you their life to you.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까지 줄 수 있어요. But if you're your out group. 근데 만약에 그 그룹 바깥에 있다. You're their enemy. 그러면 원수인 거예요. So long as you're in group. 그래서 그 그룹 안에만 있다면. They'll give you everything they have.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And so I am praying that the entire universe is their in-group.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의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And they said Koreans are people of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의 나라입니다. Yeah, people of quickly.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죠. And I found out that Koreans are fastest Christianized nation in the world. 예, 그리고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빨랐던 나라예요. And the fastest economic growth in the history of the world. 그다음에 또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빨랐던 나라. Poorest nation in the world to the richest nation in the world.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가장 부한 나라. By the way, World Bank leader is who? 세계 은행의 리더가 누구죠? A Korean guy. 한국 사람입니다. And fastest democratized nation in the world.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장 빨리 개발된 나라도 한국이에요. By the way, United Nation leader is who? So UN의 리더가 누구죠? This is Korean guy. 예, 한국 사람이죠. And highest alcohol rate in the world. 근데 또한 알코올을 가장 많이 이제 취하는 마시는 나라도. 근데 모조품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Number one cell phone and internet users in the world. 그다음에 핸드폰과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Number one test taking students in the world. Number one grade in the world. 예, 그래서 이제 학생이 가장 많은. Number one international student sending nation in the world for capita.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No churches started in Korea. No denomination started in Korea, but largest churches in the world are all in Korea. 예,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And most notorious cults are Korean cults too. 그다음에 이단이 가장 잘 알려진 나라도 한국입니다. Moonies. And most church attendance in America and the world is Korean church. 예, 그리고 교회 참석률이 가장 높은 것도 And number two missionary sending nation in the world. 예, 미국에서 교회 참석률이 가장 높은 two, 것도 한인 교회고. New missionary senders.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and 하고. Most dispersed people in the world. 그다음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in 나라이기도 number, 합니다. They're number four, but in terms of nations, they're number two. 예,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따지면 네 번째이고. 178 nations in the world. 예, 그리고 이제 178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I looked at some of the research among the Korean Americans. There are 4,000 churches in USA. 예, 그래서 재미교포들을 제가 조사해봤을 때 미국에서 4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 한인 교회. About 70-80% first generation they go to church.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그 1세대에서는 70%에서 80%가 교회를 다닙니다. First generation, our parents' generation. 굉장히 위탁되고 헌신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1세대가. One of the greatest pioneers and entrepreneurs. 예, 그리고 이제 개척 정신이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They're considered most successful American dream achievers in America. 예, 그리고 미국에서 American dream을 가장 이제 많이 이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The data indicates that they're the fastest homeowners in America. 예, 그래서 집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되는 가장 빨리 집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They're the most Harvard-sending parents in America right now. 예, 그리고 하버드를 가장 많이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There's most academic degrees among Koreans. In America right now.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학위를 많이 취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Several years ago, they 타임즈에서 보면 they were featured as a model students. 예, 그래서 이제 모델 학생들로 선정이 됐어요. I did a little research. They have the highest GPA. 예, 그리고 이제 학업 성적이 가장 높은 민족이기도 하고요. Who does not speak English. 영어를 못하는 사람까지도 학업 성적률이 가장 높아요. 정말 기적이죠. Highest graduation rate. 그다음에 졸업률이 가장 높고. Very successful.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어요. Very handsome and beautiful. 예, 그다음에 굉장히 잘 생겼고 예쁩니다. And Korean church. 한인 교회들은. They're the number one persecuted church in the world even now. 예, 지금까지도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나라예요. When you consider North Korea and South Korea.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한 나라로 민족으로 봤을 때. Why did God create Korean descent? 왜 하나님이 이 한국계를 창조하셨을까요? Some of the non-Korean descent. 그리고 It's good to understand other people's narrative.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한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I just put this in because I just heard when I came here that the majority of you are Korean descent.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중에 대부분이 한국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This is what I struggled through as my What is my identity? 근데 제가 씨름했던 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Why did God bring us here?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이제 데리고 오셨을까? Okay, people of Korean descent are special. Are they influential? 예, 그래서 한국계는 특별한데 그들이 정말 영향력이 있습니까? Can they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in U.S. and the world? 그래서 미국의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I asked many people in America. 제가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I asked young people, parents, and non-Koreans. 그래서 제가 뭐 젊은 사람들, 부모님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And most of them said no, no, no.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아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Can anybody see this? Can 이 보입니까? Can you read this?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라고 읽을 수 있고. Yeah. 꿈은 어디도 없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볼 때 꿈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본다면 꿈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렌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 눈에 굉장히 큰 그 문화적인 안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 그 문화적인 안경 때문에 내 마음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가 결정이 돼요. Tomorrow I want to do this, but today I just want to show you some video. 예, 그래서 내일은 이 내용을 다룰 텐데 먼저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When identity change and shift. So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바뀔 때요. People can do amazing things.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것을 할 수 있어요. especially our cultural identity. 특별히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Believe it or not, in our unconscious level, there's such deep cultural identity.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의식 그 수준에서는요,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문화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cultures come together. There's a clash. 왜 문화들이 함께 한 자리 모였을 때 그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It's because deep-rooted, deep-seated cultural orientation they clash. 왜냐면 그 깊은 뿌리 안에 그 문화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But when this changes, 근데 그것이 바뀌었을 때, I want to show you some of the things that people are doing. This identity changed kingdom young people. 그래서 정체성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제 딸의 그 세대입니다. 청소년들이에요. How beautiful is this? 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So this is a new culture. 이게 바로 새로운 문화입니다. It's to go to all of the nations together. 이제 같이 모든 나라 가운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And this younger generation. 그리고 더 어린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They're prophesying in the nations. 그 열방 가운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And so I believe that God has called each and every one of u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Not only to go out and do missions. 그냥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요. But to create new culture. 근데 그 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And only together. 근데 정말 함께 했을 때만. Only together. 함께 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And this may be perfect.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어요. Yes. And so in those nations, when we preach the gospel and when they become a Christian, then they're persecuted. And so even when we know that those are the consequences that they will meet, is it still good? Is it still a good thing? Can I answer that question tomorrow? Yeah, tomorrow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s we talk about nations. 내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Yeah. What happens afterwards, right?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What happens after we preach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쫓겨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매질을 당했죠 어떤 사람들은 살해를 당했죠 저는 살해당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What happens after this?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We have 2 minutes, so I want to talk about that a little more in detail tomorrow. 예, 그래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Thank you. 너무 고마워요. Thinking about what happens after.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But now this is what God is doing all over the world. 나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Raising up young people, even 젊은 사람들 일으키고 계세요. 애들까지도. Children. 애들까지도. To rise up together. 예, 그래서 정말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Okay, let's rise up and pray for 1 minute.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어요. Let's raise our hands together. 자, 같이 손을 들어. You know, these two are holy hands, right? There's such power in our hands. 거룩한 손이고 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권위가 있습니다. The devil is seeing our hands right now. 원수가 우리의 손을 지금 보고 있어요. And he's seeing the hands of Moses. 그리고 모세의 손을 보는 거예요. He's seeing the hands of Jesus. 예수님의 손을 보고 있어요. Hands of authority. 권위의 손이죠. Authority. 예, 권위의 손입니다. Not because we have authority.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But authority of Jesus is upon us.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So even the every works of the devil will kneel before us. 그래서 원수의 모든 그 속임도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So let's pray. 같이 기도합시다. For one thing again.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Father, I pray for kingdom of God to come upon this place. 자,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The real kingdom. 정말 진짜 그 왕국이. And the fullness of his manifestation.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And especially let's pray for the person in the right and the left.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I pray, Lord God, kingdom of God, come upon this young man. Lord God, literally, I pray, Lord God, his heartbeat will beat with your heart, Lord God. His heart will beat with your heart, Lord God. I pray, Lord God, wherever he goes, kingdom will come. Oh Lord God, that the devil, the schemes of the devil will be revealed, Lord God. He will destroy. He'll be like David, Lord God. He'll be like David. He will fight the Goliath of his days, Lord God, and literally kill and destroy. I thank you, Lord God, for his calling. Kingdom, King Jesus, come upon him, Lord God. Thank you, Jesus. Thank you for what you are doing in his life. God, bless him, Lord God. Bless him. In Jesus' name I pray. Father God, we prayed with authority of Jesus. 자,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Therefore, 그렇기 everything 때문에, that we prayed,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we believe that it has happened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믿습니다. So we pray, let the kingdom of God come so powerfully. 자,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Do thousands of years of work in one day. 자, 하나님, 정말 천년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루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So today, the 24 hours, we lift it up to you. 자,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24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This 24 hours belong to you. 그리고 이 24시간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Let eternity enter into our 24 hours. 우리의 24시간 안에 영원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Jesus.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men. Thank you and God bless you. We would like to do two more application prayers. 예, 그래서 두 가지 더 저희가 적용 기도하고 싶어요. While Daniel was speaking,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he said these teenagers they were given two small dreams.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꿈이 너무 작았다라고 말씀하시죠. But I felt like it was the same to us too. 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So when he said the best of American dream is a nightmare. 예, 그래서 그 American dream의 그 최상이 사실은 악몽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He shared how God is leading him as he hears and obeys how God is elevating not only him but the whole family to inherit the whole nation.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다 그랬죠.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삶으로 이 가족 전체를 올려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I felt like if there was any part in our heart that our pursuit of God was kind of more of like, God, I want my life to be happy, like a good job, or I want to know what your will for my life and good husband and good wife, all this, then I felt like let's go for higher calling. 예, 근데 만약에 우리 또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면서 좋은 직장과 좋은 아내와 좋은 배우자와 그리고 하나님 이런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추구했다면 우리가 더 큰 꿈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So instead of asking God just bless my life to be happy, but let's just you know dedicate our lives once again to His kingdom dream.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늘 나라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Because God really wants us to be to elevate into the queenship and kingship to inherit the nations.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일어서서 이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이제 서기를 원하세요. We only do one night and two days of faith journey. 우리가 faith journey를 1박 2일밖에 안 했지만 But Daniel is living it as a lifestyle.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것이 이제 삶입니다. When he decided to come out of on his comfort zone and take a risk in God, and God is using him mightily. And do you want this too?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가 정말 이것을 원하느냐 했을 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오셨죠. Do we want this?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Do we want this? 정말 이것을 원합니까? Do we want this? 정말 원합니까? So let's just you know dedicate our lives once again that God I will go for kingdom dream. So 하나님 내가 이제는 천국의 그 꿈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다시 재헌신했으면 좋겠어요. I will not be satisfied with the best of American dreams for my life. 하나님 아메리칸 드림의 그 최상을 제가 이제는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And that is not for my kids either. 하나님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o let's just you know stand up before the Lord that God I will go for higher calling for the kingdom dream.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이제는 천국의 꿈 내가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I will come out of my own comfort zone and I will step out in faith and I will hear and obey to the end of the earth.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내가 전 세계까지 나가겠습니다. And if those who want to really kneel down before the Lord and dedicate your life to this calling, then let's do it. 그리고 이 부르심을 향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요. It's a prayer of dedication our lives to the Lord.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And then we're going to do one more prayer after this.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Okay, let's all pray.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e one more prayer is about women. 자, 한 가지는 여성에 대한 기도예요. That the world is teaching women that how you need to really be compliant to receive love from men.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응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I really want to challenge women that let us root our identity in the destiny of God. 근데 여성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확립될 수 있도록 제가 구합니다. Don't be compliant and don't limit yourself to be small to just receive love from men. 그래서 그냥 남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작게 만들거나 그냥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nd let us really go for full potential that God has placed within us.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잠재성들이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And then as God created women as the help for men. 자, 하나님이 이제 여자들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And then Daniel shared as his wife rose up, now he's reaching to his kingship. 예,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나눴던 것처럼 아내가 이제 스스로 일어났을 때 본인도 왕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And also this is like you know also challenge to men that really Lead women to the full potential. 그래서 저희 남자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자들이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Because of our fallen insecurity, sometimes we try to control each other. 예, 우리의 타락한 그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여자들을 통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But just let us our lives to be full potential so that we can reach to the full destiny in God as women and men. 예, 그래서 이제 남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잠재성들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좀 일어서야 됩니다. So let's break off our compliance. 자, 우리의 순응한 그 자세를 여러분이 깨뜨리시고 Especially women. 예,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And the men, let's break off our control.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여러분이 통제하고 싶은 것을 이제 깨뜨리세요. And then let us just you know win each other to reach the full destiny in God. 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부르심이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같이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agree? 예, 동의하세요? Yeah, so let's go for it. Let's pray.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Yeah. So just one more prayer that I'm it just comes to my mind that God I would not limit myself to receive your dream.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There is any like unbelief in our about who we are in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Then let's break that off. 그 불신을 이제 깨뜨리면서 나가십시오. Because we are going to see the generation that this human history hasn't seen yet. 예, 그래서 아직 전 인류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So let's pray that God, I will not limit myself with unbelief. 하나님 더 이상 내 자신을 불신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God, just give me the greatest dream that you have for me. I will receive it and I go for it.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꿈을 저에게 이제는 주십시오. And as Andy Bird already shared to us before that we're gonna shatter the ceiling above us. 예, 그래서 앤디 버드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위에는 천장을 우리가 깨뜨리겠습니다. That we're gonna shatter the ceiling of unbelief in who we ar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불신을 이제는 깨뜨리겠습니다. Okay, let's all pray together.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upon us.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You never give up on us. 하나님 절대로 저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And you chase us down every time.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저희를 정말 쫓아서 주님 오십니다. Because your name is faithful.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You are so faithful. 주님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Until you see the fulfillment of the fullness of the image of God in us. us. 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주님은 신실하게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So we thank you and we praise you and we worship you, Jesus.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And then everything that you have imparted upon us through Daniel's teaching this morning, we seal it in the name of Jesus.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습니다. Keep echoing that in our spirit, God.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And let us enjoy our delicious meal. 그리고 하나님 또한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Amen. So, let's go for lunch.